베트남 제1회 EPS KLT 듣기 시험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누나. 1번 문제입니다. 누나. 2번 문제입니다. 안경. 2번 문제입니다. 안경. 3번 문제입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딸기는 어떻게 선별할까요? 1번. 이쪽 것부터 땄어요. 2번. 크기별로 분류하세요. 3번. 1kg씩 포장하세요. 4번. 덜 익은 것은 따지 않았어요. 4번 문제입니다. 딸기는 어떻게 선별할까요? 1번. 이쪽 것부터 땄어요. 2번. 크기별로 분류하세요. 3번. 1kg씩 포장하세요. 4번. 덜 익은 것은 따지 않았어요.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2번.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3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4번.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2번.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3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4번.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불을 끕니다. 2번. 끈을 자릅니다. 3번. 종이를 붙입니다. 4번. 물건을 옮깁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불을 끕니다. 2번 끈을 자릅니다. 3번 종이를 붙입니다. 4번 물건을 옮깁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공장입니다. 3번 식당입니다. 4번 약국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공장입니다. 3번 식당입니다. 4번 약국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9월 셋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1번 9일입니다. 2번 16일입니다. 3번 23일입니다. 4번 30일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9월 셋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1번 9일입니다. 2번 16일입니다. 3번 23일입니다. 4번 30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약속 시간에 늦은 것 같습니다. 2번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것 같습니다. 3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 같습니다. 4번 일을 하기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약속 시간에 늦은 것 같습니다. 2번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것 같습니다. 3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 같습니다. 4번 일을 하기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시 30분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시 30분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장갑을 주세요. 4번. 네, 장갑을 안 껴요. 15번 문제입니다. 회사에 어떻게 와요? 1번. 일하러 와요. 2번. 밥 먹고 와요. 3번. 지하철로 와요. 4번. 매일 일찍 와요. 15번 문제입니다. 회사에 어떻게 와요? 1번. 일하러 와요. 2번. 밥 먹고 와요. 3번. 지하철로 와요. 4번. 매일 일찍 와요. 16번 문제입니다. 어디가 아파요? 1번. 배가 불러요. 2번. 극장에 가요. 3번. 영화가 슬퍼요. 4번. 허리가 아파요. 16번 문제입니다. 어디가 아파요? 1번. 배가 불러요. 2번. 극장에 가요. 3번. 영화가 슬퍼요. 4번. 허리가 아파요. 17번 문제입니다. 여기 앉아도 돼요? 1번. 네, 앉으세요. 2번. 네, 여기 있어요. 3번. 네, 앉지 마세요. 4번. 네, 오지 않아도 돼요. 17번 문제입니다. 여기 앉아도 돼요? 1번. 네, 앉으세요. 2번. 네, 여기 있어요. 3번. 네, 앉지 마세요. 4번. 네, 오지 않아도 돼요. 18번부터 25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저는 내년에 한국에 일하러 갈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건데요?